I don't wanna go too fast. No, 'cause nothing really lasts. Yeah, I think I need some time, but I can't get you off my mind. No, no, no, no. 일단 시작부터 제 생걸로 부탁해 bartender. 내 속에 들이키고 난 이 모두 다 예뻐. Oh yes, 믿고 여 these ladies solo 여. Get all the nuts you bust, G's calling me tender. 난 씩씩하게 말을 걸어. 넌 저게 시시한 여자와 달리 틱틱거려. 칙칙하던 분위기에 한 줄기 배. 서는 정도가 지났지만 제 사춘기 shit. 훔치는 너의 눈빛에 입술은 바짝 마르지.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떨림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나.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난 널 내 품 안에 원해. Feel love, I think I wanna just call me. 고민하지 마. Hey! And I'm gonna get down. I love you. And I'm gonna get down. I love you. And I'm gonna get down. I love you. Girl, I wanna get down. And I'm gonna get down. And I'm gonna get down. I wanna get down. 설렘을 찾고 싶어 말고 달처로 난 여러 명의 포로 도망치네 이곳 바삐용 나 지긋지긋지긋지긋 뒷머리가 나 양아치 이제 끝 바람둥이 한가다 나란 남자 모르던 그런 네가 좋았지 몰래 난 몰래 모든 걸 시층 잘 느끼는 볼래 나 일 먹어도 사랑은 단 일도 모르겠어 지쳐 일 못해 피눈물 없는 로맨 장단 없는 게임 너는 오락가락하고 멜로디가 다른 엘터와 소프라노 어차피 우리는 끊어질 거야 딱 잘라 말할게 타락해 버린 꿈의 엘도라도 훔치는 너의 눈빛에 입술은 바짝 마르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떨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난 널 내 품 안에 원해 Real love I think I wanna just call me 고민하지 마 And I'm gonna get down I love you And I'm gonna get down I love you And I'm gonna get down I love you Girl I wanna get down And I'm gonna get down You and me 같이 차를 타고 ride 술 취했니 눈 좀 붙여 잠깐 넌 어디 가서 쉴까 babe 난 손만 잡고 자 속은 뻔해 honey honey But I want it and you know it And I'm gonna get down I love you And I'm gonna get down I love you And I'm gonna get down And I'm gonna get down I love you Girl, I wanna get down